6월 9일 목요일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함께 짐을 지고 갑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나는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되던 해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나와 내 형제들은 총독의 몫으로 나오는 녹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음식과 포도주뿐 아니라 은 40세겔를 갈취했습니다. 심지어 총독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땅 한쪽도 사지 않고 오직 이 성벽을 쌓는 일에만 헌신했고 내 부하들 역시 성벽 쌓는 일에만 마음을 썼습니다. 또한 150명의 유다 사람과 관리들이 내 상에서 음식을 먹었고 또 주변 나라에서 우리를 찾아온 이방 민족들도 함께 먹었으므로 날마다 나를 위해 황소 한 마리와 좋은 양 여섯 마리, 닭 여러 마리, 그리고 10일에 한 번은 온갖 종류의 포도주도 풍성하게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총독의 몫으로 나오는 음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요구가 백성들에게 큰 짐이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이 백성들을 위해 한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도자가 먼저 삶으로 본을 보일 때 공동체의 개혁을 이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당시 귀족들과 관리들의 경제적 착취 문제를 지적하며 개혁에 성공한 것은 자신이 먼저 청렴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다 총독으로 있었던 12년 동안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고 성벽 공사에 전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에게 총독의 지위와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알았고 하나님이 자신의 행위를 보고 계심을 믿었기에 백성을 위해 헌신하며 정직하게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뜻을 살펴 행하는 지도자의 모습은 지체들의 본이 되고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백성을 위해서 참된 지도자라면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마땅한 권리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관리들과 이방 방문객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백성에게 세금을 걷지 않았고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총독의 녹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중한 부역으로 힘든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품는 사람만이 자신의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까지 포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본받아 지체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사랑의 용기로 삶을 채워가야 합니다. 묵상 에세이 역전의 주님을 대망하며. 얼마 전 한 청년과 상담을 했다. 그 청년은 자부심을 가지고 섬겼던 교회에 실망하고 존경했던 교회 어른들의 이중적인 신앙에 크게 상처를 받았다. 우리 교회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교할 때나 봉사할 때 그렇게 천사 같은 모습의 어른들이었는데 말을 잊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린 그 청년에게 물었다. 예수님 믿니? 네, 믿죠. 어떤 예수님을 믿니? 내가 믿는 예수님은 사망도 생명으로 역전시키시는 분이야.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만 바라봐. 그분이 어떻게 역전시키시는지, 그분이 어떻게 세상에서 구원을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렴. 예수님만이 희망이야. 난 이 예수님을 믿어. 2014년 8월 프란체스코 교황이 우리나라에 방문했다.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가려는 교황의 모습에 찬사와 환호가 쏟아졌다. 교황의 방문은 특히 천주교 신자들에게 감격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한국 교회에 존경할 만한 어른이 없다는 개탄의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한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며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오늘을 사는 성도가 세상의 불의와 사람에 대한 실망에서 벗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으면 좋겠다. 이 시대에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우리 각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김남국의 기다려라 반드시 응하리라. 한절 묵상. 느헤미야는 굉장한 권력이 있었지만 지위를 이용해 백성의 것을 수탈하거나 책복하지 않는 떳떳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지도력이 백성에게 모범이 된 것은 단순히 어떤 능력이나 조직력이나 인간관계적인 기술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공직자로서 도덕적인 바른 삶과 희생, 헌신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 바른 기준을 가지고 공동체를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 본이 되는 지도자입니다. 제 마음과 삶의 중심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저를 세우신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에 힘을 다해야 하는지 분별하며 순종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